안녕하십니까.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의 원장 조동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당뇨에 대한 치료 중에 엔티에이징 및 항산화 주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으로 혈관 문제가 생긴다고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혈관 문제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풍, 즉 뇌졸중이 있고요. 심근경색증, 즉 하트어택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말초혈관질환은 발과 손이 저리거나 살짝만 스쳐도 통증을 야기하는 증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인 CDC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신부전증으로 인한 투석 환자의 44%가 당뇨에 의해 투석을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사고가 아닌 다리나 팔의 절단 수술의 60%가 당뇨 때문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캐나다의 950만 명의 사망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당뇨는 당뇨가 없는 사람들보다 당뇨가 15년 생명을 단축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2005년을 넘어가면서 당뇨병이 어떻게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의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더욱 많아졌고, 혈관의 염증이 산화작용으로 인해 동맥경화증이 일어난다고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화작용이 혈관염을 일으켜 동맥경화증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항산화요법으로 그 산화작용으로 생기는 혈관의 손상을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0년을 넘어가면서 당뇨에서도 항산화 주사요법을 통하여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과 당뇨병성 신경통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속속 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혈관의 손상을 항산화 작용으로 보완하거나 손상의 강도를 줄인다고 하면 결국 당뇨로 인해 단축된 자신의 15년의 생명을 다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자 생물학, 생화학의 지식을 가진 신장내과 전문으로서 한인타운에서 유일하게 이런 항산화 주사요법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